치료에서도 남아 있어서 버리고 버려도 그대는 두 내 안에 하루에도 그댈 잊지 못해 그리운 그 자리에 몇 번이고 수백 번이고 불러보는 그 이름 내 하루가 가 그댈 잊지 못한 내 못난 하루가 내 기억들은 시간이 가도 그댈 놓아주질 않네요 하루가 1년 갔던 그 말이 아직도 1년 갔던 그 말이 하루가 지나가고 내 또 하루 지나도 메아리죠 그댈 그리죠 어디에 숨었나요 내일이 더디게 나를 찾는 내일이 오늘이 지나가 그대 오늘이 지나서 내 사랑이 의미해지길 나는 바래요 시간이 지나면 사랑도 잊혀진다고 모두 다 그렇게 말하고 했었는데 하루라도 그댈 잊은 채로 살아가보라고 전분에게 마지 못했던 거짓말이었나요 또 하루가 가 그댈 잊지 못한 내 지친 하루가 그 시간에게 기대어 잠든 그대여 날 떠나가세요 하루가 1년 갔단 그 말이 아직도 1년 갔단 그 말이 하루가 지나가고 내 또 하루 지나도 메아리죠 그대 그리죠 어디에 숨었나요 내일이 더디게 나를 찾는 내일이 내 사랑이 의미해지길 나는 바래요 언젠가 기억해줘 이런 날을 너만이 이 세상에 전부인 날 내 사랑 너 하나만 찾을 테니 돌아와 너밖에 모르는 남자라서 쉽게 버리고 잊을 수 없는데 언제쯤 너 Time.